이 시간에는 노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그 이만을 생각하니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대홍단 삼천리. 주시려 주님 한 평생 갚으신 풍년벌 그 뜻을 우리 장군님 엎이우신 대홍단 충성도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손군을 노래할 때 양으로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아 장군님. 이상으로 너림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